안녕하십니까. 뇌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입니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통풍은 영어로는 gout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왕이나 귀족같이 부유한 사람에게서 주로 생겼던 병이었지만 근래 들어 풍요로워진 음식과 콩팥병의 증가로 인하여 통풍이 많아졌습니다. 통풍은 혈액 내에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요산이 바늘같이 결정체로 엉키면서 관절의 연골, 힘줄, 주위 조직에 침착되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관절 외에도 다양한 신장 질환을 일으키고 크리스탈화가 되어 바늘같이 된 요산의 결정체는 콩팥의 사구체를 통과하면서 콩팥을 손상시켜 만성 신부전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신장에 돌이 생기는 신석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통풍은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혈중 요산 농도가 높을수록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콩팥이 안 좋은 신부전증이 있으면 통풍이 걸릴 확률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요산은 음식을 통해 섭취되는 퓨린이라는 물질을 인체가 대사하고 남은 물질로 혈액, 체액, 관절액 내에서는 요산염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요산의 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결정체로 고체화가 되면서 통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혈중에 요산의 수치가 올라가는 이유는 과잉 생산되는 경우와 요산의 배설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음식의 섭취로 인해 과잉 생산이 되는 경우와 콩팥의 기능이 떨어진 신부전증으로 인해 배설의 감소가 될 때 통풍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통풍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통풍의 예방약인데요. 이때 쓰는 대표적인 약이 알루프레놀과 율로릭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풍이 걸렸을 때 치료약은 아이비프로핀, 나프록신 같은 소염제 계열의 약을 쓰고요. 그리고 콜치신과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비약물 치료로는 술을 피해야 하며 프룩토스, 즉 과당을 피해야 하고요.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소고기, 돼지고기를 피하며 해산물도 가급적으로 적게 드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산은 콩팥을 통해서 배설되기 때문에 만성신장병의 치료 중에서 고요산증의 치료와 통풍치료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요산의 수치는 간단한 피검사로 확인할 수 있으시니 신장기능과 함께 확인하시고 통풍을 예방하여 아픔 없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십시오. 감사합니다.